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대양절에 즈음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일행 일본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회 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사무국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장, 러시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소 대표단, 러시아 김정숙 명칭 여성동맹 대표단, 몽골 자주족 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대표단, 스위스 남부지역 주체사상 연구 소조 대표단, 주체 사상 연구 핀란드 전국 위원회 대표단, 인디아 주체 철학 연구 위원회 위원장, 주체 사상 및 선군 정치 연구 네팔 기자 협회 위원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선물들이 14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각각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 조선친선협회에서 공동명의로 보내온 선물이 전달되었습니다.